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는 14일 태양절의 즈음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세예드 메흐디 귤라이 제1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